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서리가 20일 서울의 룡산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괴뢰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요남뉴스에 의하면 사드 배치 조지 전국 행동을 비롯한 남조선 시민단체들이 18일 외교부 총사 앞에서 사드 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은 위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